걸 하지 말아요. 나 혼자 지내봐서 알아요.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. 살면서 얻은 건 당신 하나뿐이죠. 이제는 행복해요. 이별하지 말아요. 나 혼자 지내봐서 알아요.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. 살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.